NH UBS.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9월 27일.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를 방문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를 알리는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저번 주에 긴 휴식 때문인지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게 유독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마치 9월 초로 돌아가서 개강을 다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답니다. 아, 그 전에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가서 나무와 잔디의 풀내음 가득한 산길을 걸어보기도 했고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사촌동생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척들의 사랑과 시골의 향기가 가득 담겨있는 곳에 가니 에너지가 정말 듬뿍 충전되는 기분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건지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런 에너지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인 열정이 부족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넷플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열정을 지금 당장 끌어낼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5 seconds of summer, she looks so perfect. Simmer down, simmer down. They say we're too young now to amount to anything else. But look around, we work too damn hard for this just to give it up now. If you don't swim, you'll drown. But don't move, honey. The 영화는 바로바로 믿을 것이라곤 주먹과 젊은 뿐인 두 경찰생의 영적과 패기 넘치는 모습을 그려낸 청년 경찰입니다. 극중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늘은 캐릭터 연구소를 첫 번째로 방문해봤습니다. 우선 박서준님이 연기하신 박기준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대에 지원했는데요. 안정적인 경찰 간부 직업을 택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를 매우 좋아하고 딱 20살의 풋풋함을 갖고 있는 캐릭터죠. 반대로 강하늘님이 연기하신 강희열은 과학고등학교 출신에 부모님은 고깃집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보통 카이스트에 지원한다는 평범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경찰대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결벽증 환자 같은 모습과 더불어 때로는 특이한 성격을 보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이 둘의 케미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던 둘의 만남은 생각보다 완벽했는데요. 사실 고기로부터 맺어진 우정이라 흔히 말하는 덤앤더머가 연상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대의 교수 성동일님이 양성일 교수 역을 맡으셨는데요. 제 기억 속에는 주로 웃긴 장면들에 성동일님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조금 색다른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사고를 쳤는데도 혼내는 척만 할 뿐 마음속으로는 그 둘을 사랑하는 모습이 돋보였거든요. 진중하면서도 온화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청년 경찰이 어떤 영화일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요? 그럼 저희 빨리 줄거리 연구소로 이동해봐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 극중 배경은 2015년 정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장소는 대림동 일대에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경찰대, 이렇게 두 곳 정도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청년 경찰이지만 실제로는 경찰대학교 학생이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명의 새내기 경찰대생인 기준이와 희열이는 동기의 연애 소식을 듣고 휴가 때 클럽에 가서 신나는 하루를 보냅니다. 별 소득이 없어 길가를 터덜터덜 걸어가던 둘은 어떤 한 여성이 납치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납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 등 다방면으로 애쓰게 되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진전이 없자 그들은 직접 범인을 찾기로 다짐합니다. 아직은 경찰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범행을 추적해 나가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경찰 대학생일지라도 어느 누가 납치 사건에 쉽게 발을 들이겠어요. 이때부터 기준과 희열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푹 빠져 영화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납치된 여성의 신분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이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 둘은 포기하지 않고 범인 찾기에 몰두하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말씀드리면 영화 보는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더 상세한 영화의 결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감상해보는 것 어떠신가요?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there's no way that I can disguise all these crazy thoughts in my mind now. There's something about you. You got the love. Only Morse wrapped up. I got the key. You know the rest, you know just where I wanna be. You got me under. I see fireworks when we touch now. There's something about you. Your body fits on mine like a glove. Let them say whatever they want. It's too late 'cause you're in my blood now. There's something about you. You got the lock. I got the key. You know the rest. You know just where I wanna be. Don't ever stop controlling me. So intelligent, yeah. Made me want to reapply to school for the hell of it. I be the student, you be the teacher. Miss Sophisticated, such a pleasure to meet you. Yeah, but here's the only issue. Since we met, you gotta turn my world upside down. And I don't really mind Spider-Man kissing you as long as you're planning on sticking around. The happiest boy in the world, the world goes to me. Not a chance, nobody came close to him. I kinda knew you was troublesome. Yeah. You got me wrapped around your finger like bubblegum. Everything you do, everywhere that you move,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you. Everything that you do, every way that you move,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 도착한 곳은 알쏭달쏭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는 비하인드 연구소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다 보고 나면 꼭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는데요. 이를 찾아보면 이해도와 재미가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의욕 충만한 경찰대생 기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심장의 기준, 시대의 기준이 되라는 마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극중 기준은 피해자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구해야겠다는 집념과 진심, 또 열정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똑똑한 희열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찰대생이라 희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배우들의 이름과 비슷한 느낌이라 이를 참고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다음으로는 영화를 감상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애드립 장면들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개봉 당시 굉장한 화제가 되었던 장면입니다. 박서준님이 경찰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했던 짭새야 라는 대사와 액션이 온전히 애드립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기준이라는 캐릭터에 몰두해야만 나올 수 있는 찐 모습인 것 같은데 배우분이 얼마나 영화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준과 희열이 휴가 나가기 직전 열심히 꽃단장을 하는 장면에서 희열이가 별 다를 것 없는 형태의 두 안경을 번갈아 쓰며 뭐가 더 나음? 이라는 대사와 여심자격, 미소를 연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하늘 배우 역시 두뇌파지만 허당미를 지닌 희열에 빙의하여 그대로 연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배우분들의 목소리와 연기가 생생하게 기억남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웃음이 피식하고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네요. 여러분들도 꼭 청년경찰 보시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장면들 유의해서 봐주세요. 웨이체드, What do you say? 손을 밀어서 말을 걸어줄까 먼저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내 전화기가 울렸어요 Sounds like 이기적인 나 설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날 잡아줘 오늘따라 또 다른 애들이 난 너무 그 이상한 내 예감은 이젠 그 한번 더 먼저 손을 안 내밀었어 길어 생각은 어떤 누가 잘못을 한 문제는 아닌 걸또 알려줘봐 I love 이제 모르겠어서 네가 말을 뱉었고 단지 너만의 고민은 아니었어 원하면 I can change 마찬가지야 babe You know what it is say 너만 생각하는 걸 man Why walk in the rain 네가 그리운데 또 말해봐야 모르는 너가 답답한 거야 babe Sometimes I got problem 넌 날 상처라 잘 자기를 빌게 그날 이젠 그만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Why do you say 그만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Why do you say 이렇게 세 번째 연구소 방문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멋진 경찰의 모습을 보고 이를 꿈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본 후 아, 이 정도의 열의를 가져야 경찰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 배우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연휴 후에 식어있던 열정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가 정말 많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아마 영화관에서 봤어도 크게 소리내며 웃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추천작인 청년경찰 한편 보시고 일주일 활기차게 시작해봐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PD 한혜지, 기술의 이현지, 저는 연구소장 고송이었습니다. UBS